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핵공격 수단들을 계속 들이밀고 있습니다. 얼마 전 미국은 F-16 전투 폭격기 12대를 오산 미공군 기지에 배치했습니다. 7월 13일 하루 동안에만도 주일 미군의 패트리오트 미사일 포대가 전라북도 군산에 기동 전개되고 초대형 핵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부산항에 기어들었습니다.